어떤 사람도 내게 어떤 기억도 내게 지금 너보다 소중할 수는 없어. 네가 슬프면 내 가슴은 무너져. 너의 눈물에 내가 죽을 만큼 아파. 많이 외로울 때 눈물보다 웃음을 보였지. 내게 기대온 너에게 힘이 돼주고 싶어. 나를 믿어주겠니? 한 걸음씩 너에게 내가 다가가고 있잖아.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싶어서. 세상 그 누구보다 그게 느껴진 한 사람. 항상 내 꿈속에 할 때서 내 안에 사랑 모두 내게 주려면 영원히 하는